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서의 종교가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른 종교와 그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년 전에 그 다윗을 통하여 또한 그 시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또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 이런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BC 700년 전에 써있던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통해서 바로 그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한 왕이 날 것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가 저주를 받았다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사 바로 우리의 그 사망의 대가인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의 대가인 그 사망과 그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 모든 그 진노의 대접을 자기 온몸에 부으시고 그 채찍과 그 많은 못을 당하시고 그 나무에 매달리시고 3일 동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시사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주께서 가난케 되므로 너를 부유케 하셨으며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저주의 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모든 그 가난과 또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는 건 죄, 저주, 가난, 병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바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며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미리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표적과 이적으로 바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부활의 표적이요, 이적이요, 확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류는 그 계속 죽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를 치시고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사 신령한 육체를 입고 바로 영원한 속죄인 표인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창자국을 위에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교회로서의 예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된 것과 또 다 성취된 것을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그것을 부활하자마자 그 말씀을 그 강조하시며 명령하셨고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과 모든 전 세계에 나가 바로 가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과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뭐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4대 성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자도 있고 4대 성자 중에 공자, 그 다음에 부처님,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도 그 종교화됐지만은 무려 그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그렇게 나눠지면서 그 어떤 것은 종교화되고 신격화되고 어떤 것은 그냥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룩한 그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러나 그 부처도 자기 스스로를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죽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천년 전에 무려 다윗과 또 더 내려가서 2-3천년 전에 그 모세의 그 창세기서부터 창세기에 뱀의 유혹에 빠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정령 죽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진자는 그 이긴자의 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속하여 그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위하여 영영이 준비된 그 불에 너희도 마귀에게 속하여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염소의 그 심판받을 그 염소에 대해서 이게 나눠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우리가 잘하면 천국 보내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진 부분들은, 또 더 언제는 베레아 같은 경우나, 그런 이단으로 지금 정죄받고 있는 베레아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과 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은 그 베리아 쪽에서는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흐르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정론 같은 경우서는 그런 인간의 그런 고난과 그런 환란과 그런 부분, 그런 거룩과 또 하나님의 그런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섭리, 그 경륜 가운데서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성경에서 신비의 부분으로 다룬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완전함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은 분명하게 미리 성경에 예언돼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그 생겼다는 부분이 확실히 틀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 지옥이 준비된 것은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택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마귀의 진자로서 우리는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종노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분명히 기록됐고, 우리는 그 마귀에 속하여 그에게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잘하면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너가 못하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지 이런 죄와 벌로서 훈련하는 그런 트레이닝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우리는 거의 80년, 100년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하루살이가 그 하루살이의 시간 개념에서 그 100년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그 드러낸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인물을 통해서, 불교 같은 경우도 400년, 그 불교가 나타나고 400년 후에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400년 후에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 그 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면서 하나는 신화, 하나의 그 신적인 신화되고, 하나는 그런 신화되지 않고 그 가르침만 따르며 경건 쪽으로 흐르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예언된 그 계시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바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 또 예언하신 다윗의 혈통 이새의 뿌리에서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확하게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그 독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내가 한 말을 기록하라 라고 그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말하는 그 어법이나 또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쓴 율법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낸 계시적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이 계시적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실현하시는 역사적 성취 그 미리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인류와 함께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느니오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라. 회개할 것을 증거해라. 그렇지만 요나는 니니워의 그 땅을 미워했었고, 거기에 가기 싫어해서 그 도망가면서 그 도망가는 길에 폭풍이 오고, 그래서 나를 던져내라. 그럼 이 폭풍이 잠잠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물가에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와서 3일 밤낮을 그 안에 있고, 니니워의 그 나라에 물고기가 뱉어져서 회개를 외쳤을 때 하루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그 회개가 외쳐질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겨서 그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저주를 하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나는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돈을 사랑하는 발람이라고 신약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거짓 선지자까지 성경은 그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발람이 어떤 꾀를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들이 진노받게 하고 저들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그 마귀가 했던 짓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저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게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했던 그 마귀의 역사와 발람의 꾀가 똑같습니다. 잘 아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과 예수의 피와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결단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저주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한 그 우상을 성배,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여자와 간음하게 만듭니다. 그 꾀로, 그 발람의 꾀로. 그때 많은 죽음과 병, 불이, 뭐 뱀들이 나와서 그들 다 물어서,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처방하는 처방이 뭡니까? 그 노뱀을 달아서 나무에 들려 올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보고 즉각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됐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노뱀을 봤다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봤을 때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그 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세 때에 그 나무 십자가 안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우리 인간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적인 그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신비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놀라운 그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과 그리고 미리 성경에서 예언된 노스를 들린 것처럼 그런 예언의 예언자적인 것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알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성, 우리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녹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권 안에서의 그 예언이 그대로 10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고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타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기름부듯 하사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가 내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그런 신화다. 역사성을 부인한 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미리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외에 예수님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은 참으로 맞습니다. 그 무려 그 성경 외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성경 이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무려 19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로마의 역사가 고넬리우스 타키투스는 그 네로 시대부터 도미시안 황제 죽음까지 역사를 정리한 그 역사가로 아주 탁월한 역사가로 그 역사가로서 인정을 받는 역사가입니다. AD 55년부터 그 다음에 117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고넬리우스 그 타키투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네로는 자신에 대한 그 세간의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로마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혐오스런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한 계층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키투스는 아주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던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한 계층, 그 계층에게 화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해로운 미신은, 이렇게 해로운 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악의 근원인 유대 지방은 물론 심지어 로마에게도 다시 나타났다. 이제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 로마를 본거지로 삼아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그 탁월한 역사가의 기록도 예수가 실제적인 존재이며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시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그 예언되며 그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리라 그런 예언과 또 그 처녀에게서 예수가 날 것에 대한 그 예언된 부분에 대해서 그 성취된 것에 대한 그런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자, 보십시오.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이 작은 돌을 호수에 던지던 큰 돌을 던지던 다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제주도까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너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서양을 수영해서 건넌다는 것은 아마 가기 전에 죽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율법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율법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들아,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요. 너가 평생을 잘 살았다가 죽 죽기 직전에 율법을 어겼다면 그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는 의롭담이 없는 것입니다. 너가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는 자, 이것은 그 원어적으로는 그 결혼한 여자를 적극적인 마음으로 죄를 취해야 되겠다, 음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은 벌써 간음함이요. 너 그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지옥불의 그 위험에 빠진다, 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죄된 상태, 죄된 그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그 마귀의 거에서 그 마귀의 그 세력 가운데 마귀는 우리 죄짓게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다니 그 마귀의 역사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그 상태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긴 자로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싹인 그 사망의 대가를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그 대가를 사망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 말년에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꼬 그 고통의 외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사망의 몸 가운데 이 죄성, 죄의 뿌리에 그 강인함이라고 할까요? 끊을 수 없는 이 죄성의 그 고통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인식의 강함이 더 강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게 내 나갈수록 아주 작은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거룩하신 신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갈수록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 이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구원파의 교리가 맞겠습니까? 또한 그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가 맞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되신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인의 후손, 동정녀에게 나신, 처녀에게 나신 우리 인간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오. 유대적 관념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하와이 그 죄의 대가로보다도 아담에게 말하며 아담을 꾸짖으며 아담의 어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아담의 죄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같이 살았고 부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혈과 육으로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처녀이신 그 보통 그 아주머니란 뜻이 씨 바구니란 뜻입니다. 그 죄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혈통,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담의 그 계보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게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죄인이 결단코 죄인을 대신하여 그를 대신하여 사할 수 있는 자격 그 자체가 없습니다. 작은 죄를 졌던 큰 죄를 졌던 그는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가운데서든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든 우리의 본 존재로서 그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는 그 원죄 안에 거한 우리는 우리의 인류는 그 인류 안에 거한 죄인들은 이만희가 됐던 구원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장기자가 됐던 그 거기에 속한 죄인은 죄를 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미리 예언되어 처녀 여인의 후손 미리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 없으신 분으로 성결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그 아들로만이 우리는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로서 첫 열매로서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고 또 부활 십자가를 담당하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거룩과 의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 난 영은 살과 육이 없을 때 나는 살과 육이 있지 않느냐 바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완전한 부활로서 천국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성경 전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완전한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지금 늙어 죽어가는 그 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태선처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무덤 가운데 썩은 내가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이루신 첫 열매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내 양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이만을 통해서 들어오든 장길딸 통해서 들어오든 박태선 통해서 들어오든 각자 다른 그런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그런 다른 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더 자세히 한번 그 봅시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 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그 보면은 고대 고문서 검증법에 보면 그 고문서 검증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본 연대가 원본 연대와 가까울수록 이것은 그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사본, 필사본이 많을수록 아,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본들 간의 일치 정도, 그 사본들이 그 많이 다르다면은 그 신뢰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사본들의 일치가 그 일치 정도가 높다면은, 아, 이건 신뢰할 만하구나. 고문서로서, 이거 이어서 역사적 자료로서 신뢰할 만하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자료들과의 일치 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외적인 자료가 한 19권 정도 되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치 정도가 정확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고문서 그 검증법을 통해서 그 신뢰성, 그 이것이 믿을 만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역사는 그 전반적으로 그 헤르티투스 그 역사와 투키테투스의 그 역사 그 서에서 거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본은 그 헤르티투스 같은 경우는 BC 그 435년 그 원본은 BC 435년이고 최초 사본은 AD 900년. 그래서 간격이 원본과 사본의 간격이 1350년이 되고 또 사본 수도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티키테투스의 그 역사도 봐도 원본은 BC 400년. 그다음에 최초 사본은 AD 900년에서 한 1300년 되고 또 원본 수도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원본은 AD 50에서 100년 사이, 그리고 최초 사본은 그 AD 125년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본 수는 무려 약 2만 5천 개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FF 브루스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대 역사가도 그 이 신약이 이 성경이 신뢰할 만한 그 역사가 아니라고 그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과 그 신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런 모든 부분들,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라는 부분들 가운데 그런 모든 신약들이 그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부인한다면은 성경의 그 역사성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면은 우리 세계사의 그 모든 역사를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문서 중에 가장 정확한 그 역사적 고대 문서를 그 호모의 일리아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BC 900년, 그 다음에 그 원본이 BC 900년에 그 발견됐고, 그 최초 사본이 BC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약 500년입니다. 간격이 약 500년이고, 사본 수는 643개입니다. 가장 그 옛날 문서 중에 가장 정확하다는 그 역사적 고대 문서도 간격이 500년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짧게는 25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본 간의 오류차는 그 호모의 일리아드는 약 5%지만은 그 신약 성경의 그 사본 간의 오류는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따지면 그 가장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인 호모 일리아드와 신약 성경과 그 정확도를 따지면 8천 대 1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확도가 8천이라면 그 가장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 옛날 문서의 그 정확한 역사적 고대 문서인 호모 일리아드는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사건과 많은 그런 가운데 그 역사가의 그 열아홉 건이나 되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역사적 증거들 그런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신약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같은 경우도 구약의 그 히브리서의 언어는 그 언어의 숫자를 싹 다 대자 그 알파벳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한 장의 숫자를 싹 그 합해서 뭐라도 틀리면 한 점이라도 틀리면 그 숫자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다, 뭐가 오타가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약 사본에 대해서는 그 사본이 적은 이유는 한 자라도 틀리면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성경을 이것은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남겨야 된다는 그 사명이 투철했기 때문에 신약 구약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또 그 히브리서 언어 자체는 그 숫자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적을 때 알 수가 있었고 또 숫자적인 관념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은혜의 숫자는 그 다섯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더라. 이런 어법들을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걸 자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번 쓰면 은혜를 더하더라 이렇게 쓰면 아 이게 뭐 잘못될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어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성경을 지키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 부분들, 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겠지요.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택하시고 성경을 보존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경을 다 외우게 하고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하는 그런 보존하는 그런 활동과 그런 역사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700년 전에 예언된 1000년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왜 성경 외적으로도 그 19권이나 더 되는 그리고 그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고대 문서 정확하다는 고대 문서보다도 무려 8000배나 더 정확성 있는 신약 성경의 그 정확성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본만 모아도 신약 성경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의 구절구절을 따낸 그런 것들만 모아도 신약 성경을 다 쓸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첫째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핑계댈 수 없나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너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을 본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옷, 집,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쌀,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또한 스스로 존재합니까? 다윈의 진화론, 우연히 오랜 기간이면 다 된다. 다윈이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다윈이 그 다윈의 진화론의 계기가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그 선교 활동하는 배에 타서 그 잘못된 책, 거짓된 책, 그 지리학에 대해서 나온 폭포에 대해서 얘기한 나야가라 그 폭포에 그거에 대해서 지리학에 대해서 그 책, 그걸 잘못 읽어갖고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고 거짓된 것이나 그 책 자체가,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 또한 이런 거짓에서 시작됐고, 진화론의 그 탄탄한 바탕이 되었던 그런 헤겔의 베아사진, 그 다음에 네알달타리, 그 다음에 그런 모든 크르마뉴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그 사기였다는 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 진화론이 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재판을 벌이게 됐는데 그 재판에서 나온 그 내놨던 자료가 바로 사기였고 조작이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야 증명이 됐습니다. 그 사기된 자료 통해서 그 다윗의 다윗의 진화론이 시작되었고 또 그 사기된 조작된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택해져서 진화론이 그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진화론 학회에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땅을 파고 화석을 파보면 수많은 그런 중간 화석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증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화론 학회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간 화석은 없다.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그 넘어간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과학, 그런 실질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고 이런 세계 역사, 다들 그 역사가들과 고대 그 가장 정확하다는 호모 일리아들의 그런 고대 문서, 그거보다 8,000배나 더 정확한 것이 신약 성경이며 또한 구약 성경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자기 스스로 계시하여 이스라엘 택하시고 성경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주셨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또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무수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고대 그 역사, 옛날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다니엘서는 뭐 연대가 이거 맞지 않다. 또 이사야서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이사야서가 너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후세에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다니엘서의 그 연대가 맞다는 것이 발굴이 됐고 또 그 사해사본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그 거의 1%도 안 되는 그런 너무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그대로 그 첨가된 것이 아니다. 중간에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직도 이적과 표적과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적과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고대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한 역사적인 증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역사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자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설교를 듣는 모든 자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연구하고 책을 살펴봤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너무 정확하다. 성경의 예언이 너무 정확하고 그것이 하나 딱딱딱 다 이루어지고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이 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조작한 거 아니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천 년 동안 40명이 쓴 것을 또 그 역사 인류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싶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물과 피가 옆구리에 찔린 것과 다리가 꺾이지 않고 싶다고 해서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가운데 충만한 수가 증거될 것이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은 그 말씀의 성취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불가능합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심폐소생술이 발견되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경이 아무것도 비도 본 적이 없고 그 환경을 볼 수 없던 소경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것을 본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마취되어갖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처음 보는 수술 장면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물이 잠겨져 있는데 영혼이 분리돼서 천장에 올라가서 그 영혼들의 그 물이 잠겼던 그런 베란다를 본 것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상들. 과학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의 결론은 유물론은 유물론으로서 물질세계는 물질세계에서 나누자. 너희는 영적 세계야. 나는 너희들을 비판하지 않을게. 너희는 너희 세계로서 나가. 나는 나로서 존재할게. 너희 종교는 종교야.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거야. 이렇게 분리시켜버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더 이상 발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벽에 막혔습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이 직접 설계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외계인이 왔다. 그 외계인에 대해서 떠들고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알고도 부인하는, 피켜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줬는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둠의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 세상과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과 구약 성경을 주시고 그 미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듯이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그 실체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인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역할이요 교회의 의무요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족하지만 나가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착각 가운데 거한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물에 누가 빠졌습니다. 아, 나 거룩해야 돼. 나 근육 찔러야 돼. 팔굽혀펴기 하고 있고 수영 연습하고 있고 그럴 것입니까? 어떻게든지 건져야 됩니다. 연합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죽어가고 비명지르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가 증거할 때 성령에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스스로 계시하는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적과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양누리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품습니다. 양누리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세계 복음화의 꿈. 한 사람이 25명을 전도하면 보통 그 전 세계에 그 한 10억이 넘는 12억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천주교까지 그 합친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제 빼고 진짜 믿는 성도가 한 5억 정도, 지금 현재 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한 사람이 25명을 전도하면 전 세계는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첫째, 너가 성령을 받으면 그 자리부터 전 세계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 25명 이상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을 기도했는데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00명의 예수를 본 무리. 오늘 성경 한번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육체를 입고 완전한 부활로서 부활하시사 천국에 오르신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영적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오, 그 잘못된 이단인 그 교리, 그 이만희처럼 그 영으로 오고 뭐 무슨 말씀과 그런 무슨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오, 가르침으로 관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오, 바로 실제적인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나신, 죄가 없으신, 혈통과 육정으로 그 아담, 첫째 아담에서 나신 것이 아니오 성령과 말씀으로 나신 유일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이만희도 또 장길자나 박태선이나 다 혈통과 육족으로 났습니다. 또 예언대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사 성경대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로서 나사로를 나는 생명과 부활이요 해서 나사로를 살려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그럼 하나의 표적과 이적과 그 부활의 확증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잠잤습니다. 다시 그들이 그 500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잠자는 자도 있고 또 그 부활 때에 살아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냐냐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보좌에 오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또한 성경대로 완전한 신령한 육체를 입으신 첫째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세상에 보내노니 너가 네 죄인지 사면 사실 것이요 네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적어도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지금 이 땅에서 25명 이상은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배로서 50명, 70명, 지금 70명 이상을 내 평생에 반드시 불신자들,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친히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시행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양누리 방송을 통해서 또한 그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명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 그 전도 그 500명의 사람들이 믿고 또 그 3,000명이 믿고 그 2만 명이 믿고 점점 그 2만 명이 그대로 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흩어지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양육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성령이 막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나와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 외부의 많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능력과 여러 가지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이 모든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그 혼미케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과 또한 더러운 자와 악한 자의 그 꾀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믿음과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니 너가 나가 너희가 네 죄인지 사면 사실 것이요 또한 네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는 그런 자연의 권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증거 참내 예수의 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